안녕하십니까. 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초음 순서로 너를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조체 84, 199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윤두근 작사, 김은용 작곡인 이 가요는 저곡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이민의 심장마다에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려는 옥초같은 신념과 의지를 새겨준 잊을 수 없는 성가명곡입니다. 가사에서는 행복한 날이나 준엄한 날이나 믿고 의지할 품, 민족의 어보이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기는 신념의 기둥이 천만 국민의 가슴에 억세게 새겨져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명곡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세련된 손율 형상으로 가사에 담겨진 사상총수적 내용을 더욱 감동 깊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노래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는 권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창작된 노래라고 하시면서 그 노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 봉쇄 책동과 자연재해로 우리 앞에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었을 때에 인민들이 나를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노래라고 가슴 뜨겁게 회고하셨습니다.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격조높이 토치고 있는 가요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철속의 신념과 믿음의 주제곡으로 영원히 불리워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존손길에 대한 추억을 들으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오마진 작곡인 이 노래는 조체 90, 2001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민족만대의 본용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백두산 청대를 추켜드시고 신념과 의지로 곧고 고르신 우리 장군님의 존손길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우리 인민의 뜨거운 기억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의 뜻깊은 사상적 내용은 사색적으로 흐르는 선율에 의하여 더욱 감동 깊게 안겨오고 있습니다. 동족 이부분 형식에서 시서조의 4분의 6박자로 씌어진 선율은 멀고도 험난한 전선길에 새겨진 가슴 뜨거운 사연들을 숭엄하고도 응심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어보이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내저곡을 지켜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인민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신 존손길에 대한 심오한 추억의 세계를 더 짙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요 존손길에 대한 추억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치우신 존손길에 대한 영원한 추억의 노래, 영원한 맹세의 노래로 이 땅 위에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위대한 내 나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효봉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조체 87, 1998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장모님을 높이 모시어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비길 수 없는 강위력한 손군 조선으로 존엄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옥센 기상을 만방에 서리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인구도 많지 않고 영토도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정치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존엄을 빛내고 있는 것은 졸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흉룡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며, 이러하여 우리 조국은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부강 본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냐는 원수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 계시기에 우리 공화국의 위용은 하늘에 닿아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강국으로 다져주신 손군조선을 장군님의 령도 따라 일심단결과 총대의 위력으로 더욱 빛내이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갈 천만국민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정서적으로 돋구어주고 있는 선율은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으며 행진곡적 성격이 강한 폭넓고 장엄하면서도 힘있고 박력있는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 위대한 내 나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위대한 손군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하고 있으며, 오늘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투장들마다 예수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